인연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없죠. 이 사랑이 녹슬지 약속해요 이 순간이 가지 않고 다시 보게 되는 그날 모든 걸 버리고 그대 곁에 서서 남은 길을 가리 인연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없죠. 내 생에 이처럼 아름다운 날 다시 올 수 있을까요? 후회하지 않죠. 영원한 건 없으니까 운명이라고 하죠. 거부할 수가 없죠. 내 생에 나.